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금방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이란 작사, 존곤 작곡인 가요는 주체 100일 201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조일서의 위인들의 숭고한 청년관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가연은 저곡과 미래를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며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랑의 역사와 불멸의 오흡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선율은 정적 2부분 형식에 기초하여 라데조에서 8분의 12박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의미 깊은 가사의 시형상과 서정이 풍만한 선율 형상으로 하여 사상 예술적 품위가 보장된 손권 시대의 또 하나의 명곡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충종의 마음을 진실하면서도 특색 있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에 대한 불타는 충종의 한 마음으로 사회주의 강국 꼰소리로 돌진해 나가는 천만 국민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어라 수륙님 한생 저국의 미래를 키우신 한생 청년들 시대의 주인이라시며 금방석에 앉히자고 하시던 말씀 깊은 밤도 금방석에 앉히자고 하시던 말씀 다음 순서로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송 작사, 우종희 작곡인 노래는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흉명업적이 깃들어 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흉명의 송산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흠모하고 그리며 성스러운 백도의 흉명정신, 백도의 칼바람정신으로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저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천만 국민의 드널지 않는 불굴의 기상과 신념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에서는 그 어떤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벼려주는 혁명의 전구, 이 땅 위의 모든 기적과 행운을 불러 우리 혁명을 승리로 향도하는 것,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승리의 길, 영광의 길에 필승의 녹슬 주는 혁명의 송산 백두산으로 어제도 오르고 내일도 영원히 대르리어 찾아가려는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간직된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간결한 시적 표현 속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펴려주는 혁명의 전구 가리라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